50 languages. 32. 32. في المطعم 4. 레스토랑에서 4. 레스토랑에서 4. صحن بطاطا مقلية مع صلصة البندورة. 감자 튀김에 케첩을 주세요. 감자 튀김에 케첩을 주세요. وصحنان مع المايونيز. 그리고 두 개는 마요네즈하고 주세요. 그리고 두 개는 마요네즈하고 주세요. وثلاثة مع نقانق مقلية وخردل. 그리고 소시지 세 개는 겨자하고 주세요. 그리고 소시지 세 개는 겨자하고 주세요. ما هي الخضروات التي لديكم؟ 어떤 야채가 있어요? 어떤 야채가 있어요? ألديكم حب فاصوليا؟ 콩 있어요? 콩 있어요? ألديكم قرنبيط؟ ألديكم زهرة القرنبيط؟ 콜리플라워 있어요? 콜리플라워 있어요? أحب أكل الذرة. 저는 옥수수를 즐겨 먹어요. 저는 옥수수를 즐겨 먹어요. أحب أكل الخيار. 저는 오이를 즐겨 먹어요. 저는 오이를 즐겨 먹어요. أحب أكل البندورة. 저는 토마토를 즐겨 먹어요. 저는 토마토를 즐겨 먹어요. أتحب الكراث أيضا؟ 당신도 파를 즐겨 먹어요? 당신도 파를 즐겨 먹어요? أتحب مخلل الملفوف أيضا؟ 당신도 양배추 절임을 즐겨 먹어요? 당신도 양배추 절임을 즐겨 먹어요? أتحب العدس أيضا؟ 당신도 납작콩을 즐겨 먹어요? 당신도 납작콩을 즐겨 먹어요? أتحب أيضا الجزر؟ 당신도 당근을 즐겨 먹어요? 당신도 당근을 즐겨 먹어요? أتحب أيضا البروكلي؟ 당신도 브로콜리를 즐겨 먹어요? 당신도 브로콜리를 즐겨 먹어요? أتحب الفلفل الأحمر أيضا؟ 당신도 피망을 즐겨 먹어요? 당신도 피망을 즐겨 먹어요? لا أحب البصل. 저는 양파를 안 좋아해요. 저는 양파를 안 좋아해요. لا أحب الزيتون. 저는 올리브를 안 좋아해요. 저는 올리브를 안 좋아해요. لا أحب الفطر. 저는 버섯을 안 좋아해요. 저는 버섯을 안 좋아해요.